리병두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1일 도미슬라브 니콜리츠 스르비아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도미슬라브 니콜리츠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기본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선의 자위적 조치들을 많은 나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